5월 14일 토요일 나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을 살피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선생들. 진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은 신앙과 도덕의 타락을 초래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는 마치 복음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성적 탐욕에 빠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다가 결국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말씀의 교사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적인 명예와 이익, 개인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무절제하고 음란한 삶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넘어뜨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지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신앙과 삶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멸망의 종인 거짓 선생들. 참된 가르침은 말씀에 부합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복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욕과 음란,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럴듯한 말과 교묘한 논리로 연약한 성도의 길을 솔깃하게 하지만 물 없는 샘처럼 허망하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헛될 뿐입니다. 복음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저버리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꿈을 크게 갖자, 야망을 품자, 이 세상이 좁다고 생각하며 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교장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로 매사추세츠 주립대 교수 시절 일본에 초청을 받아 건너가서 일본 근대화에 일조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은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예수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In Christ가 빠진 채 전 세계에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그가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꿈을 키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꿈을 꾸고 키우면 그게 탐욕이요, 죄악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세상의 차원을 살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게 기적 같아서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에 민감해집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살림의 비결이듯 인생살이의 비결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 비결입니다. 조정민의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주님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세상과 함께 음란과 쾌락, 탐욕으로 달려가는 거짓 선생의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제게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더러움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